당신이 먹는 것은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대로 몸이 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는 대로 세상도 변할 겁니다. 나와 당신이 변화할 시간, 채식을 부탁해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식을 부탁해 강성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결혼식을 보게 되고요. 때로는 또 하객으로 참여도 하게 되거든요. 우리 가족을 포함한 뭐 지인들의 결혼식 또는 뭐 예의상 가는 그 많은 결혼식을 가게 되는데요. 그 모든 거를 갔을 때 우리 사실 이 채식인들, 우리 비건인들이 참 결혼식장에 가면 정말 불편함이 한두 끗도 없잖아요. 일단 먹을 게 없어서 물만 마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저의 경우는 제일 많이 먹고 오는 게 그래도 떡입니다. 떡을 먹고 오는 경우도 많지만 메인 요리를 못 먹는 거는 사실 굉장히 허다하다시피 하거든요. 특히 저런 그 호텔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스테이크 뭐 이런 식의 결혼 그 음식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정말 뭐 하나 될 게 하나도 없고 거기는 샐러드도 우리가 사실 채식인들은 손대기가 어려울 정도로잖아요. 소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뷔페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샐러드를 먹는다든가 과일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혼을 앞둔 우리 채식인 예비 신랑 신부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결혼식장하고 요즘은 모든 식장하고 음식이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이미 그렇게 어려운 결혼식을 준비해서 결혼한 분이 계세요. 오늘은 게스트로 비건 웨딩을 하신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비건 웨딩이라는 주제로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분은요. 채식을 부탁해 대본하고 연출을 함께하고 있는 박은주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식을 부탁해 청취자 여러분 목소리로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그 박은주 PD님은요. 2013년도에 결혼을 하셨고요. 다들 아시나? 모르죠? 그 뒤로 방송이 생긴 거죠? 네네. 네. 박 PD님이 그 뒤에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방송이 없었을 것 같고 2013년도 봄에 결혼을 하시고 네. 그리고 주원이죠. 우리 아들 예, 네. 윤주원 군을 9개월 전에 낳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안 지금 이제 좀 집에서 쉬고 계시는 거죠? 이제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요. 내년 3월에 직장 복귀해야 되니까 이제 채식하는 엄마 타이틀도 함께 해서 채식하는 직장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아,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엄마가 되고 나니까 네. 또 채식에 대해서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기는 복직을 대비해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내년부터 밥을 먹게 되거든요. 아. 그 밥을 먹는데 일단은 밥이 뭐 현미는 종종 나오고요. 그리고 고기나 해산물이나 그리고 뭐 유제품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떡해요? 제가 새벽마다 아무래도 도시락을 싸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싸준 건 먹이긴 하겠대요. 네네네. 아. 거기서는 굉장히 호의적인데 사실 이 나중에 그런 급식 관련해서도 주제를 한번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특히 2019년도 1월부터는요 유기농 문화센터에서 채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부모들의 모임이 열리기 때문에 네. 계속 방송에서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네. 부모들은 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외롭게 육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뭐 함께 청원도 올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야기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박은주 PD님 모시고요. 우리 비건 웨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그 박 PD님 2013년도 봄에 비건 웨딩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이 비건 웨딩이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건은 일단 사전적인 정의로 동물성 식품을 먹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웨딩에 있어서도 자칫하면 동물성 상품이 소비가 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런 것들을 식물성 재료들을 이용해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을 비건 웨딩이라고 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이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비건 웨딩을 자연과 가장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동물성 상품이 맞나요? 결혼식장에요? 네, 일단 밥 먹는 거부터 시작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다 포함하실 거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케이크 커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유제품으로 하는 케이크 커팅도 있고, 웨딩드레스는 실크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실크 자체도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비건이 아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아, 생각도 못했는데. 네. 아, 신부 옷이 실크예요? 네, 실크예요. 대부분 공단 뭐 이런 건데. 네, 몇,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 자체도 그렇고, 예전에는 동물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비건 메이크업도 하기가 힘들었어요. 동물 실험을 하는 그런 화장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아, 웨딩 슈즈. 웨딩 슈즈도 가죽이잖아요. 아. 그래서 진짜 한두 푼도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네. 그렇죠. 저도 운동화는 면 운동화만 신으니까. 네, 구두. 네, 구두도 그렇고. 아, 예. 그렇구나. 아, 그러면 일단 비건 웨딩을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사실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나요? 다른 사람들 결혼식에 가보니까 축의금을 내잖아요. 축의금을 내고 하나도 못 먹고 돌아오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 결혼식을 하려고 보니까 고기를, 육류를, 그 다음에 뭐 유제품이나 이런 거를 제 돈을 내고서 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식단은 채식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막연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네이버 하늘밭 채식나라라는 카페에서 오시진 웨딩 플래너가 올린 비건 웨딩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비건 웨딩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상담이나 받아볼까 하고 남편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오시진님은 러빙 어 스마일이라는 과천 주암동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하고 계셨는데요. 지금은 그 러빙 어 스마일이 양재 쪽으로 이전해 있고, 같은 자리에 1층에 러빙 어 채식 뷔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2층 건물에 러빙어 스마일에서 제가 상담을 받게 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이분 하고 계시나? 잠깐. 네, 이분이 겸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웨딩 플래너도 하고 계시고 셰프로도 일하고 계세요. 여하튼 참 큰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식사를 하지 않으면 어디도 장소 제공을 해주지 않거든요. 맞아요. 요즘 분위기가 사실 그 식사값으로 돈을 버는 분위기잖아요. 네, 장소 대여비보다. 그러니까 그게 패키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이용 안 한다 그러면 장소를 안 빌려줄 거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여하튼 거기서 그러면 이제 하시게 된 거고, 그러면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주원이 아빠죠. 이제 주원이 아빠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주원이 아빠 같은 경우에 이제 예비 신랑의 경우는 채식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아, 일단은 설득을 설득이란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서로 간에 공감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을까요? 결혼 전에 남편이랑 연애를 하는 도중에 제가 채식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채식을 제가 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 까다로워진다고 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결혼식마저도 또 까다롭게 구니까 일단은 싫었는데, 남편도 나름 결혼식에 대해서 어떤 작은 바람이 있었어요. 남편이 뭐 어떤 동료 결혼식, 친구 결혼식이 너무 많이 불려 다니다 보니까 좀 친한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해야겠다 그런 결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결혼식을 남편은 지향하고 있었고 그게 유일한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결혼식을 유일한 요구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남편하고 그 다음에 채식을 식단으로 꼭 해야겠다는 저하고 만나서 서로의 이해를 충족시키자 하면서 결혼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MBC 다큐멘터리 고기 랩서디를 카페에서 함께 보면서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싶은지 설득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작은 결혼식만 하면 되니까 남편은 생각보다 쉽게 설득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면 일단 예비 신랑은 설득을 했지만 사실 양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남편이 다행히 3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벌써 두 번이나 결혼식을 치르셨기 때문에 막내에 대해서는 결혼식에 큰 욕심이 없으셨어요. 게다가 속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식단이 채식으로 결정된 다음에는 친환경 결혼식을 한다고 했어요. 뭐 내가 비건이어서 비건 결혼식을 한다 그럼 비건이 뭐냐 아니면 채식으로 왜 하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도 거부감을 갖지 않죠. 그래서 넘어갔고요.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셨는데 어머니는 뭐 참견 안 하셨는데 아버지는 또 유별나게 군다고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결혼식을 하려면은 양가 부모님한테 1원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끼리 돈을 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섭을 받을 수가 없었죠. 비건 웨딩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사실 그 첫 단계가 결혼식장을 구하는 문제였을 것 같은데 결혼식장은 어떻게 일단 알아보기 시작하셨나요? 네, 여러 결혼식을 가보니까 정말 아쉽게도 단 한 장소도 비건 웨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뷔페가 딸린 일반 결혼식장에서는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뷔페는 다른 그 예식을 치르는 하객들과 같이 쉐어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러빙어 스마일이 예전에 2013년도에 있었던 과천 주암동 2층에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그날은 꽃장식이며 테이블 세팅이며 다 거기가 식당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여와서 결혼식을 거기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천 주암동 채식 뷔페 혹시 가보셨어요? 네, 가봤죠. 거기가 네, 교통으로 꽤 가기가 힘들잖아요. 완전 힘들죠. 근데 남편하고 저는 또 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재역에서 버스 타고 20분을 더 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도 한참 더 헤매야 되고 또 개인차로 가기도 굉장히 힘들어서 남편이 세 번이나 갔는데도 거기서 하기 싫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큰 대안이 없고 그리고 집에서 또 한 시간 거리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하게 됐어요. 막판에 남편이 너무 다른 장소를 찾기가 귀찮아 해서 거기로 하는 것으로 타협했어. 암만 해도 이 비건 결혼식의 가장 큰 관건은 맞아요. 음식이네요. 음식 그리고 장소. 장소. 네. 장소. 장소와 음식인데 네. 장소. 네. 장소가 참 작지 않은 부분이 차지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 그 박 PD님께서 이 결혼식 장소나 이 섭외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네. 일반적인 결혼식부터 해서 예, 호텔 결혼식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결혼식 장소와 음식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냥 가장 먼저 떠올릴 결혼식이 일반 예식장에서 하는 결혼식인데요. 이런 결혼식은 뷔페가 꼭 딸려 있잖아요. 그리고 하객수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뷔페 자체는 채식이든 아니든 음식의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결혼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하객수가 정해져 있다면은 그 하객을 접대할 만한 그런 결혼식장으로는 일반 예식장이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100%. 그래서 아쉽게도 1번 예식장은 옵션이 없고요. 두 번째는 호텔 결혼식이에요. 호텔 결혼식 한번 가보셨어요? 네, 네 여러 번 갔는데 네, 음식이 뭐 고급지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비건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디저트부터 거의 샐러드부터 저는 호텔 결혼식장 가서 뭘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 호텔 결혼식은 그나마 그 협상이 가능한 게 나만을 위한 요리가 펼쳐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호텔에서는 가능해요. 호텔에서는 인당 5에서 10만 원 정도 하객비가 발생하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메뉴 협상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결혼식 사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동대 입구역 근처에 그랜드 엠베서더 호텔이었는데 저만을 위한 비건 코스 요리가 개별적으로 서빙이 되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만약에 예산이 별로 없으시다면 이런 호텔 결혼식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러므로 비건 웨딩을 꿈꾸시는 분들은 너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호텔에서는. 근데 사실, 장소와 그 음식을 고려해서 많은 사람을 모시지 않고 한다면 뭐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네요. 호텔에서 그러면 단가가 네. 안 맞아서 안 해줘요. 뭐 인원이 적으면. 다양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있네요. 네, 호텔은 아. 200명 이상이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안 돼요. 쉽지 않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호텔 이거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호텔에서 네. 제가 서빙 받은 요리를 봤더니 네. 비채식인 셰프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코코넛부터가 재료들이 단지 육류만 안 들어갔다 뿐이지 되게 이상한 요리들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무조건 스테이크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콩고기 스테이크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러니까 채식을 고급 요리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에 콩고기 스테이크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옵션이 네, 있어요. 네. 마지막 옵션은 장소 따로 음식 따로예요. 장소 따로 음식 따로 섭외를 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장소는 1번 웨딩홀도 안 되고 호텔 웨딩홀도 안 되니까 시청이나 구청에서 장소를 대여해 주는 것도 많고 저처럼 식당을 그냥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능한 옵션이 어디 있을까요? 유기농 문화센터 원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런 힘들게 비건 웨딩을 하고 싶은 커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제가 이번에 우리 박은주 PD님 결혼한 걸 쭉 보면서요. 이제 시나리오를 막 줘서 아, 참고로 제가 결혼을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르지만 아 그래서 1년의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말로만 맞아요. 들었지 이제 몰랐지만 이 스토리를 보면서 아 소규모로 우리 유기농 문화센터에서는 사실 제가 행사할 때 한 100여 명까지는 다 여기가 다 가능하거든요. 화장실도 두 개 네, 있고. 예. 그래서 한 그 정도보다 작은 인원으로 정말 친환경 말 그대로 지금부터 계속 나올 건데 생명을 다 존중해 가면서 한다면 제가 충분히 장소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장소 그래서,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예, 예, 예.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제가 반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충분히 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또 저희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독경 선생님이라고 또 이렇게 채식 요리를 하실 수 있는 요리사분도 다 계세요. 유명하시죠? 예, 예.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음식만 따로 하셔도 되고 또 엄청난 양이 아니라면 저희도 준비가 되고 많은 양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거하게 정말 가짓수를 많이 한다면 못해드려도 어느 정도와 그쵸? 외부에서 현미 떡 제 행사 때마다 여기서 떡하면 너무들 맛있어하는 그런 떡 그리고 이번에 황성수 박사님 송별회 하면서 저희가 과일 케이크 만들었는데 대박 인기 많았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그 중간에 이거랑은 좀 다르게 야외에서 결혼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여기 이 유기농 문화센터 초기에 같이 만들었던 강기태 씨라고 마케팅을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그 친구 결혼식이 비건 웨딩으로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경험이 좀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때는 외부에서 이제 그 운동장을 좀 빌려서 네. 행사를 아주 크게 하면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장도 좋은 장소가 됐어요. 네, 운동장소. 그리고 거기는 이제 지방에서 물론 했어요. 네, 지방에서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기억을 못 했는데 이 여기에 이제 뭐 펜션이라든가 야외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하니까 1년에 그렇게 했던 2016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인도로 갔습니다. 참고로 지금 인도로 갔어요. 여기서 유기농 문화센터 일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인도로 갔어요. 인도에 무슨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도시? 그런 시가 있다고 하던데 뭐 비건 할 수 있는 시야? 비건? 그렇죠. 친환경 도시 같은 그런 도시가 있구나. 그런 요가도 곳으로. 하고 뭐. 네, 맞아요. 명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거기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결혼을 할 때 저는 이제 꽃을 대신 준비를 좀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박은주 PD님이 한 걸 보면 아 그때 그 많은 꽃을 이렇게 화분으로 준비를 했으면 아 정말 좋았겠다라는 게 아주 많이 그걸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깝긴 했지만 뭐 그래도 네네 잘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요 네. 어쨌든 장소 섭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울시에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양재 숲 있잖아요. 양재 시민의 숲 네, 거기서 시민의 숲. 결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에는 숲 결혼식을 진행해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의 경우에는 개인 펜션을 빌려서 야외에서 결혼식 하는 경우도 있었고 는데요. 대부분 교통이 조금 어려운 곳이 결혼식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 다음에는 음식 섭외가 있겠는데요. 음식 섭외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에 출장 채식 뷔페라고 치면은 딱 하나가 나와요. 빛가람 출장 뷔페라고. 이게 그 아, 네, 맞습니다. 이동경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네.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결혼식 하객 수가 몇 명이고 인당 몇만 원의 식비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섭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객 수가 너무 적었어요. 한 30명. 그리고 인당 3만 5천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러빙어 스마일의 셰프님들을 섭외를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객 수랑 인당 얼마나 그 제공할 수 있을지를 정하셔야 돼요. 정하셔야지 이 뷔페나 아니면 다른 셰프님들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런 게 그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섭외가 지방이어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 한식당 그냥 한식당을 섭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꼭 스테이크가 아니어도 콩고기 스테이크가 아니어도 그냥 밥에 나물 같은 것만 차려져 있어도 그게 비건이잖아요. 그래서 쌈채소만 제공할 수 있는 식당만 그 섭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 한쪽이 강경하셔가지고 채식을 하면은 별로다. 육식이 반드시 일정 비율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설득이 되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비건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밥만 현미밥으로 좀 해달라고 한다든지 특정 음식은 샐러드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소스를 좀 뭐 발사믹 식초라든지 그런 걸로 하지 꼭 요거트를 갈아서 한 소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조그만 협상이라도 그 적어도 신랑 신부 중에 한 명이 채식인이 먹을 수 있는 식단이 제공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건 웨딩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첫 출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를 방송하겠습니다.